Shoot anonymous, anonymous. Heartless, mindless, no one care about me. 잃어버린 채 외면하는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어 눈을 감지만 감정도 따뜻함도 없고 원어 쓰레기만 나뒹구는 삭막한 벌판